없인 나 죽을 것 같아. 사랑해. 내 사랑 그때 내 곁에 있어줘. 내 사랑 그때 날 보며 웃어줘. 내 사랑 그때 날 품에 안아줘. 내 사랑 그때 내 사랑 그때 눈부시다 드레스 입은 네 모습.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니 이 반지 너에게 주면서 내가 약속하는 말 첫 번째 사랑한다고 고백할게. 처음처럼 말이야. 두 번째 행복만 가득히 줄게. 세 번째 너만의 바보가 돼줄게.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게. 너만의 바보가 될게. 두 눈은 보석보다 빛이 나고 입술은 과일보다 향기 나고 마음은 바다보다 넓은 그대. 내 사랑 그때 내 사랑 그대 내 나는 그대 하나만 알아요. 내 사랑은 그대 하나만 보여요. 약속해 평생 변치 않는 내 사랑이 되어줘. 네 번째 모두가 내게 등 돌려도 그댄 내 편이 돼줘. 평생토록 날 지켜준다고 슬프지 않도록 항상 날 웃게 해줄래요. 약속해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내가 지켜준다고 그리고 너만을 바라본다고